먼저 말할 수 없는 여자이기에 그래 부를 꽃이 되었죠. 내게 손짓을 하세요. 내게 윙크도 하세요. 내게 입맞춤 하세요. 오로지 그대만의 여자랍니다. 아카시아 향기에 취해보세요. 아카시아 사랑에 빠져보세요. 꿈이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랑의 눈빛으로 내게 오세요. 아카시아 향기에 취해보세요. 아카시아 사랑에 빠져보세요. 오로지 그대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여자가 되드릴게요. 생각하나요? 여자의 유혹이라 생각하나요? 당신의 여자가 될 수 있다면 자존심 없는 여자가 될게요. 내게 손짓을 하세요. 내게 윙크도 하세요. 내게 입맞춤 하세요. 오로지 그대만의 여자랍니다. 아카시아 향기에 취해보세요. 아카시아 사랑에 빠져보세요. 꿈이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랑의 눈빛으로 내게 오세요. 아카시아 향기에 취해보세요. 아카시아 사랑에 빠져보세요.